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늘에 속한 사람 시리즈를 두 번째로 나누게 됐는데 유명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께 여쭤보세요. 오늘 뭐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별로 이렇게 있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또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 오늘 말씀에 그 유명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마음과 생각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가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오늘 내 마음이 어둡다, 밝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어둡다, 밝다. 그죠? 51%면 뭐예요? 밝은 거고, 49%면 어두운 거고. 뭐,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글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마음은 늘 고정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밝거나 흐리거나 하고 우리 마음 안의 상태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늘 일정하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반영된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은 언제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내가 특별히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일정한 습성이라는 걸 저는 밝혀냈어요. 위대하죠. 그렇게 말하는 습성이 사람에게는 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본인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 사실은 깜짝 놀라요. 누가 저에게 얘기해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각할 때 오늘 나는 내 마음의 상태는 밝음, 이라는 사람, 뭐 손들으라면 안 들을 게 분명하니까 아니면 약간 어두움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겠죠? 분명히? 그럼 내가 마음이 지금 기쁘다 아니면 우울하다 그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지적으로 당신은 기쁘냐 물어보면 아 글쎄 나는 기뻐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마음의 상태는 일종의 자율신경과 같다고 생각해요. 자율신경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하거나 또 분노가 치밀 때는요 어디선가 이렇게 솟아올라오는데 이유가 있겠죠? 아니요,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그게 화낼 일이야? 근데 저 사람은 엄청 화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낼 이유가 사라졌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도 화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화를 내가 내고 싶은데 이 마그마를 품고 싶은데 말이에요. 이렇게 남풀을 푸슉푸슉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회가 하나 주어질 때 이때다 하고 한번 푹 단풀을 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재적인 화산이야. 앵그리 버드. 그래가지고 뭔가 화낼 기회를 좀 찾고 있는데 아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푹 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품는 사람은 또 그렇다고 치는데 절대로 안 품는 사람도 있네요. 예. 그럼 어디로 품어요? 안으로 품죠. 안으로. 예. 겉으로 드러내는데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으로 다 품겠죠. 그러면 누가 상할까요? 예, 자기 자신이 엄청 상하고 자기만 상하는 건 아닙니다. 안에다가 품어도 꼭 다른 사람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겉으로 품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아, 화냈구나 하고 알아버리지만 속으로 품는 사람은 모르면서 거기에 침식을 당해요. 네? 겉으로 녹수는 게 문제일까요? 속으로 녹수는 게 문제일까요? 속으로 녹수는 게 문제죠. 겉은 멀쩡한데 이렇게 다 뜯어보니까 안에 곰팡이 슬고 안에 다 썩었어요. 상당히 심각하죠. 이 안이 썩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왜 중심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50대 50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응원팀을 저는 가끔 일부러 내 마음을 한 번씩 떠보기 위해서 응원팀을 한번 바꿔보거든요.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NBA 농구팀, 뭐 한국에도 농구팀 있으니까 축구팀은 무조건 우리나라만 응원하겠죠. 여러분이 일본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같이 서울에 프랜차이즈를 팀이 두 개가 있다. 야구로 치면 어디가 있죠? 두산하고 LG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팀을 좋아해요? 나는 원래부터 베어스 팬이야. 그래서 오비 모자 쓰고 그러니까 난 오비 베어스.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죠. 뭐 감독이 이상하고 막 팀도 이상해. 좀 자꾸 정이 떨어졌어. 나는 LG를 좋아하기로 했어.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LG를 다 좋아해. 우리 전에 있던 집사님도 LG 팬들이 있어요. 해주고 교회는 빠져도 거기는 또 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LG를 내가 응원하다가 오비로 마음이 갔어요. 뭘 보면 알까요? 끝나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LG로 갔다 그랬죠. 네. LG가 졌어. 마음이 허전해. 근데 그거 내가 아니야, 나 전에 오비 응원했었어. 괜찮아. 오비 또 이겼으니 됐지. 그래요? 안 그래. 허전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팀에는요, 예, 50대 50이라는 게 없어. 절대로. 1%라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섭섭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 볼 때도 누구를 봐요? 배우를 보는 거예요. 배우를.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왔다. 뭐 누구야? 저는 옛날 배우들밖에 모르니까. 네. 에드워드 노튼 같은 사람들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옛날 사람이에요. 비교적. 네. 에드워드 노튼 같은 사람 나오면 좋아요. 저는 그 사람 나오면 무조건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좋은 역할로 나오기도 하지만 악역으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악역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악역으로 나오면요, 그 사람의 나쁜 짓을 옹호하게 돼요. 뭐 잘못을 하고 도망가면 잡히지 마라, 잡히지 마라, 뭐 예? 경찰차가 쫓아가면 빠져라, 빠져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가치 판단도 없어요. 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면, 목회자가 자꾸 강단에서 싸우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마음의 싸움을 얘기하려니까 실질적인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안 되신 분들은 제발 싸우기라도 좋으니까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예,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도 가끔 싸우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뭐 때문에 싸워요? 몰라. 왜 싸우는지를 몰라. 그리고 때로는 본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유는 없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팀이 왜 좋아요? 몰라. 언젠가부터 좋아했어요. 그냥 응원했다고. 근데 왜 섭섭해? 그냥 섭섭해요. 물론 지니까 섭섭하고 그렇긴 한데 이유는 없어요. 뭐 운동 시합이라는 게 이기고 치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분데스리가 마지막에 세 팀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냐 마냐 마지막 경기 나온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 젊은 여성들 와가지고 떨어지면 이렇게 창살 잡고 막 우는 거 보면 저는 참 이상해요. 아니 내년에 올라가면 되잖아. 근데 그 이거 마우라 이렇게 두르고 막 창살 잡고 막 울으면 옆에서 또 막 안고 막 달래줘요. 막 괜찮다고. 응?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 그리로 가 있고요. 그 부부가 싸움할 때 보면 왜 싸우는지는 몰라요.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옆집 사람하고 했다면 그거 갖고 절대로 안 싸울 일이에요. 근데 왜 두 사람은 왜 그럴까요? 예. 이 마음에는 이유가 없고 가치 판단도 없어요. 옳고 그름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는 내가 쏠려 있는 어떤 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는 언제나 대세 하나만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찍이 이것을 마음의 왕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원리에서는 마음의 왕좌라는 표현을 쓰죠.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을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비, 내일은 맑음. 네? 오늘은 빛, 내일은 어둠. 오늘은 개임, 내일은 흐림. 오늘은 분노, 내일은 즐거움. 그렇다면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겠죠? 예, 배가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인생 항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가 발견한 법칙이 뭔지 아세요? 내면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은 좌우된다예요. 예? 옛날에는 뭐 인천항구에 배가 들어와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새도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밖에서 좋은 소식이 와야 우리는 좋아진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21세기에 들어서는 달리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 네? 내면의 원리가 삶의 환경을 다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디서든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디서든지 목적과 타겟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네? 병원도 테르민을 가장 잡기 어려운 데는 신경정신과죠. 마음의 병을 다루는 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아프고 뭐 종기가 나고 종양이 난 것은 정말 가장 낮은 병에 속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함없는 고정된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적어도 발견한 것 하나는 내 자신이 받은 DNA와 페안라궁,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내가 가진 기질과 물려받은 그 선천적인 그것 가지고는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저장하지 못한다는 확실한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느낀 것은 뭐냐면요, 불안이고요, 그리고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그리고 부끄러움이에요. 드러낼 만하지가 않아. 에? 마치 정리되지 않은 창고와 같고 한 번도 가꾸지 않은 풀밭과 같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원시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 타잔에서 보고 막 굉장히 멋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카메룬에서 콩고를 넘어가면서 그 콩고의 그 무슨 강이더라? 이게 거기서 좁은 배를 뭐라 그러죠? 우리 목사님은 이름에 약합니다. 뭐래요? 카누? 조그만 거. 예. 그거 타고 이제 예? 예, 어디선가 할 때 웅둥둥둥 소리가 날 것 같은. 예.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원시림이 쭉 펼쳐 있어요. 양쪽 강변에. 근데 거기를 가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삼칫삼칫했어요. 이 원시림이라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전혀 가꾸어지지 않고요. 그냥 막 쑥대밭 같고 한쪽에 갖다 확 무너져 있고 어느 거는 기상적으로 이상하게 푹 이게 커요. 그리고 어디서는 확 무너져 있고 어디는 막 이렇게 얽혀 있고요. 어떤 것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주 굉장히 불길해요. 불길해. 이 원시림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예, 예쁜 숲은요, 적용된 숲이에요. 쫙 적용된 숲이고 그게 우를창창하고 원시림은 우를창창하지도 않아요. 왠지 기분 나빠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여러분 정리 안 되고 헝클어지고 어둡고 거미줄 잔뜩 낀 창고 안에 여러분 밝은 것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 안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질서하고 어둡고 그 다음에 드러내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근데 그 중심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고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이 불안하기 때문에 인생의 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중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왜냐하면 우리 안의 마음의 중심은요, 일종의 자율신경 같아가지고 내가 열 재듯이 잴 수가 없고 혈압 재듯이 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위기 상황을 닥쳐보면 알아요. 위기 상황을 닥쳐보면. 예. 위기 상황을 닥쳐보면 사람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과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과연 어디가 얼마나 변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기회가 뭐냐면 내게 큰 이해관계에서 손해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릴 때 소풍 갔는데 누가 사이다를 내 사이다를 깨뜨렸어. 그래서 김밥만 먹고 사이다를 못 먹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상실감이 크겠죠. 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서 어느 날 되게 큰 이해관계에 손실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길길이 뛰고 아이스크림 먹고 머리에다가 수건 쓰고 그 다음에 죽이네 살리네 그럴까요? 인생에서 좌절할까요? 아니면 괜찮아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내가 몰라. 그죠? 네. 갑자기 내가 중병의 선고를 받고 수술대 위에 있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 영혼 평안해 노래할까요? 아니면은 어우 어떻게 내가 어쩌다가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렇게 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몇 번의 상황 속에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내가 모르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안에는 네가 모르는 평안이 있어.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듯이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수술대 위에서 마취주사 방울이 링거 속으로 들어가고 온몸이 스르르 잠들어갈 때 주님께 내 삶의 키를 맡기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네. 물질의 문제가 결정적인 고비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맡기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나 어느 팀 응원하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 팀을 응원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뻐하라는 말을 명령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예? 임페라티브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누구 보고 너 기뻐해, 그렇다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쁨조라면은 그럴지 몰라요. 기쁨조, 독재자의 기쁨조. 그러나 기뻐하라는 명령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기쁨의 색깔, 밝은 색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우리에게 알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기쁨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처지에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 원천적인 소스를 우리 안에 두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었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DNA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와 예수님은 한 팀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응원하고 주님은 내 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져오는 유익은 뭐냐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자율신경적으로 모든 상황을 지배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신 것을 먹고 아이 달아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환경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신 바로 그 일 안에 우리가 기뻐함의 그룬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어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뭐예요? Freut euch. 그 다음에 뭐예요? In dem Herrn. 그죠? 몰라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전치사가 뭐가 들어갔어요? In, 그 안에서. 근데 여러분, sich freuen, in, 얘만 말이 됩니까?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예? Freut euch in Angela Merkel. 오, 우리가 그 아줌마 속으로 왜 들어가? In Angela Merkel.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in them 해안이에요? 왜 주님 안에서라고 해? Wegen, 누구?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혹은 über, 예? 누구에 대해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샤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델 되신 그분, 우리는 그를 옷 입고 그분을 가장하고 그를 덧입고 그분이 우리 자신이 된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내가 그 팀을 응원하고 그 팀은 나를 위해서 뛰는, 바로 그 안에서, 그 팀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이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건 뭐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박다는 뜻입니다. 그냥 전부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뭔가 전부가 채워질 때 우리는 막 좋아하는데 그걸 기쁨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그게 기쁨인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싸울 때 왜 싸우는지 모르는 것처럼, 좋아할 때 왜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차지하고 계시면 우리는 마음이 무조건 밝아져요. 그래서 그걸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음 주에 기뻐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은 밝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낙관주의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갈수록 갈수록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밝아질 거예요. 디즈니 영화의 회복된 마법의 성처럼 말이죠. 아주 환하게 밝은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한 팀이 되었다는 거,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이 차지하고 계신다는 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0m 결승이 이제 10m 남았는데 거기서 의심할 틈이 없어요. 예? 배는 이미 떠났고 항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의심할 틈이 없다고요. 약속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거기에서 흔들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마음의 대세로 채우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대세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한 팀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같은 유니폼을 입었고 그리고 저절로 마음이 그쪽으로 갑니다. 내가 주님께로 마음이 가면 주님과 함께 대부분의 일을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지배해 주시고 그 어수선하고 헝클어지고 어둡고 수치스러운 하나님 내 마음의 집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방에 불을 밝혀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직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과 한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 마음의 대부분을 다 쏟아놓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밝은 빛을 띄우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